이경희 씨는 북조선에서 장사를 해보셨죠? 네. 그때 카드가 없으니까 뭐 돈을 가지고 다녔을 건데요. 네, 그렇죠. 돈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부피가 큰 데에 비해서는 물건은 작고 예. 네, 돈도 새 돈이 아니고 이미 다 낡았었고 건사기도 되게 바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뭘 팔고 받으면 그 찢어진 돈들 다 네, 붙이느라고 언제 저기 달라붙어서 네, 네. 네, 언제나 그렇죠. 그걸 아마 붙이는 것도 한 2시간씩 남아 푼이 걸려요. 그렇게 하고 바로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새 돈을 교환하자고 해도 대단히 품이 들거든요. 그것도 뇌물 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뭘로 줘야 돈을 돼요. 붙이나요? 종이로 네. 그냥 이런 신문지 잘라가지고요. 이런 종이 이런 기대기로 이렇게 썰어서 그걸 바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돈도 한심해요. 조각조각 다 났거든요. 강수정 씨는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저 카드를 만드셨나요? 아직은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저 통장으로 돈을 꺼내시나요? 예. 예. 참 이제 그 남선에서 가장 편리한 것이 카드인데요. 통장이 있으면서도 또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액수만큼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느 중으로 당장 가서 만드세요. 아, 그거는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 만들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체크카드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만큼 쓸 수 있는 것이 체크카드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자기가 통장에 돈이 적어도 내가 이제 더 많은 신용만 있다. 예, 신용만 있다면 이제 물건을 차를 싸야 된다. 그 이번에 좀 뭐 에어컨을 바꿔야 되겠다. 좋은 TV가 지금 액정 TV 좋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뭐 몇백만 원짜리니까 한 번에 싸기는 아름차다 하면은 12개월 할부를 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북조선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외상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김대성 씨를 내가 아, 저 사람을 인정한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바로 이제처럼 TV도 몇백 원이 나가도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 바로 그 외상칙이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런 비슷하죠. 북조선의 이제 외상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은행과의 고려니까 정말 신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마 북조선에도 이런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된다면 아마 북조선 인민들의 생활도 한참 좋아질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신용카드가 이제 남조선에 많이 쓰이게 된 것도 뭐 한 10년 안으로 이제 많이 활발하게 사용이 됐는데요. 네. 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정말 부작용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신용카드를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 먼저 그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제 좀 해프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 그렇죠. 또 사고 싶으니까 미리 이제 그것들을 당겨서. 예, 그걸 네. 당겨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기 네,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카드 때문에 좀 신용 불량자도 많이 생기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로 그냥 이제 신용카드처럼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갖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쓰되 이제 일부러 약간 제 저를 자제하기 위해서 네. 신용카드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을 간지게 하는 표현의 하나겠죠. 저도 뭐 신용카드가 세 개인데 쓰다 보면은 정말 돈이 빠질 때는 막 엄청나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혜택이 있잖아요. 여기는 카드마다. 네. 제가 이제 차 주유할 때는 주유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면은 최고 이제 리터당 100원까지 할인되거든요. 그래서 주유카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마트면 이마트, 롯데마트면 롯데마트 가서 그 또 전용으로 쓰는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기타 뭐 음식점이나 다니면서 쓰는 또 현대카드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국민은행 신용카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신한은행 카드도 있고 현대카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세요. 네. 그 외에 체크카드가 또 있죠. 네, 은행마다 또 체크카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카드가 너무 많아서 집에 나머지는 놔두고 이제 기본 신용카드 세 개하고 체크카드 하나에서 네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저는 그 신용카드를 두 번 잘라본 적이 있거든요. 학생 그 잘른다는 게 이제 가위로 네. 그 카드를 잘라서 안 쓰게 된다는. 아. 예. 네. 아. 아버지 앞에서 한번 울고 카드 두 번 잘랐는데 지금은 신용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잘 쓰고 있어서 괜찮은데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도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거의 다 카드로 3,000원, 2,000원, 심지어 1,000원짜리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됐으니까 뭐 이제 카드 없이는 거의 못 산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남조선. 그리고 이제 그걸 쓰면은 포인트라고 해서 점수가 모이는데요. 예. 점수를 모아서 저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미니 진공청소기를 하나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선물 하나 받으려고 또 열심히 또 쓰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예. 참 이제 북조선에서 카드가 도입되지 못하고 은행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은행에서 우선 조그만 돈을 주질 않아요. 그렇죠. 은행 자체가 신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조선의 은행들이에요. 조그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질 않아요. 국고에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찾으려면 뇌물을 줘요. 30% 수수료로 제 돈 찾으면서도. 아니요. 지금 50%를 주고 있잖아요. 절반을 줘요. 내가 만약에 네. 10만 원을 찾는다면 바로 옆에 수인씨 같은 사람이 날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5만 원은 수인씨를 줘야 돼요. 아, 그렇게 해야 내 돈을 찾은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그렇죠. 저는 2004년에 탈북했고 이경희 씨는 2006년도 탈북했으니까 그 2년 사이에 또 그렇게 뭐 수수료가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건 또 은행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어떻게 방법을 해서 조금을 찾아주는 아. 거죠. 이번 주에 천만 원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으로 몇 프로 나간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다 끼워놓고 50%를 아니요, 그렇죠. 은행 사람이 앞에 있고, 은행 사람만이 그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 사람 있고, 바로 내 앞에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네. 은행 사람을 아는 사람. 사람.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사람을 우리 지금. 브로커죠, 브로커. 그렇지, 브로커식이에요. 돈도 찾는 거 그렇게 찾아야지. 참.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손에 지금 국가 자금의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생활에 편리한 신용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북조선에도 인민들이 은행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도 만들고 또 북조선은행이 신용 있게 돈을 제때 내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북조선인권기록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조선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제공되는 북한인권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안윤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나다닐 수 있는 권리 등 그야말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은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나 성별, 정치적 성향은 물론이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죗값을 치르고 나면 그것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류가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성취한 위대한 성과물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너희들은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고 봉건 사회에서도 평범한 백성들은 왕과 양반 계급의 소유물로 취급받으며 인간단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근대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인권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혁명 직후에도 인권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별이 존재했고 발전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태어난 국민들은 많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았지만 봉건적 색채가 많이 남아있던 저개발 국가와 독재사회 인민들의 인권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인권은 해당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이 굶주림과 독재에 시달리며 인권을 탄압받아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인류가 하나라는 의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는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아직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의 인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를 지어주거나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쟁 범죄나 학살과 같은 인권 범죄를 저지른 독재자에 대해서는 전쟁 범죄 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주민들을 보호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인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 당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국제사회가 고난의 행군 이후 많은 식량의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정일 정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있으며 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인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미국은 6자회담의 우제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계 정상화 논의 때 본격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북한 인권 법안까지 제정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권은 국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자들의 몰약일 뿐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지 못하면서 나라를 잃게 되고 결국 인민들도 노예와 같은 운명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참 황당한 개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비가 많이 와도 제국주의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열차가 탈선을 해도 제국주의 하수인들의 택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도 북한을 침략하려는 제국주의 탓으로 돌리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사라진 제국주의를 핑계로 내세운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변명을 하려고 해도 좀 그럴싸한 변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침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인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똑같은 사람인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당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국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야, 어제 여자친구하고 드라이브하러 간다더니 어땠어? 좋았어? 어?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뭐야? 네. 드라이브란 영어로 차 등을 운전하다 몰다라는 뜻인데요. 기분 전환을 위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하러 간다라고 하면 경치가 좋은 곳으로 자동차를 타고 산책하러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조선에는 가정마다 대부분 자가용 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가용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난다거나 젊은 청춘 남녀들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야, 어제 여자친구하고 드라이브 하러 간다더니 어땠어? 좋았어? 어, 너무 좋았어. 이번에 새로 뽑은 차로 같이 통일로를 달렸는데 야, 진짜 신나더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남조선의 대표적 문필가인 저갑재 선생입니다. 저갑재 선생은 남조선 정치잡지 월간조선의 편집장,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북조선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하는 더서출판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독재자인 까닭에 김정일을 미워한다는 사람, 김정일을 중화하는 만큼 무권리한 북녘 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저갑재 선생의 통일 담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정일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동영상으로 텔레비전과 같은 동영상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다리를 하나 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일의 건강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신부정, 즉 콩팥의 정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피를 바꿔주는 투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아서 작년 화폐개혁의 실패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회복시켜 보려는 뜻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의뢰를 발사를 해가지고 한국의 군함을 격침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중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아보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여행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김정일로서는 그만큼 상황이 급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많이 얻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그만한 돈과 물자는 있지만은 북한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데 대한 국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이 혼자서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죽지 않고 연명시키는 정도로 도와주지 절대로 잘 살아라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또 이 천안함 사태는 중국에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46명의 젊은 생명이 사라진 데 대한 분노가 우리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군사적 보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일의 자금줄을 더 쥐어서 김정일이가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고 풍선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일이는 지금 몸도 망가지고 정책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김정일일 것입니다. 그자가 셋째 아들을 후계자로 한다고 한들 될 리가 없습니다.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30년 동안 작업이 필요한데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지도자다, 그것도 보통 지도자가 아니고 수령이라고 들고 일어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더구나 김정일이가 건강이 나쁘고 곧 죽을 몸인데 그 아들한테 충성을 바칠 노동당 간부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북한은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인데 북한은 이 이상 더 나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하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또 해외에도 나가고 한국으로도 탈출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움직일 때만이 성공을 합니다. 사람도 가장 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세계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분들 한 2만 명이 중국을 거쳐서 또는 저 동남아시아를 돌아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모험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북한의 변화를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공개로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 1등으로 북한이 꼽혔습니다. 190개 나라 중에서 190등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언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제 통계에서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북한입니다. 또는 북한은 통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그 등수에 들지도 않습니다. 한때 김정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어떤 모델은 뭐냐? 그것은 저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담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미친 사람이고 아마도 농담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면 세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입니다. 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과거에 바이킹족이 만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이킹이라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9세기, 10세기, 11세기 유럽을 침략을 했습니다. 배를 잘 타고 또 장사도 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미국에까지 콜럼버스가 오기 전에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다가 소멸한 적도 있을 정도로 아주 해양 활동이 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나라가 네 나라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네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랭킹에 항상 10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한때 해적질을 하던 사람이 지상천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근데 김정일이는 북한을 노르웨이처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노르웨이는 원래 이 산이 많아서 척박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일본 정도 되는데 인구가 45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래잡이를 하고 항선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상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탐험을 많이 했습니다. 남극을 탐험한 아문젠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 노르웨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영국하고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그 북해에서 기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제5위의 석유 수출국이고 제3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수입이 많아지니까 정부가 기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연금 펀드라는 기금이 있는데 지금 약 3천억 달러가 쌓여 있고 2017년에 가면은 9천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금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석유 수입으로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1인당 재산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등 부자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삶의 질이라는 세계 랭킹이 있습니다. 수명이라든지 건강, 교육 등등을 합쳐가지고 인간이 사는 그 질이 어디가 가장 높으냐 하는 이 세계 랭킹을 내면은 노르웨이는 항상 1등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세계 2등이고 언론 자유 부분에서는 북한이 꼴찌고 노르웨이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잘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살인사건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계에서 또 이 소득이 가장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청렴합니다. 등등 해가지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화롭다는 것은 전쟁을 안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국내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노르웨이 감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감옥은 호텔과 같은 수준입니다. 감옥에서 기술도 배우고 또 감옥에서 가족을 면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감옥에 갔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또 범죄를 배워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비율이 한 50% 이상인데 노르웨이는 그게 20%밖에 안 된다는. 그러나 이 노르웨이는 지금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무기간은 북한은 한 10년 되지만은 노르웨이는 복무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비군은 한 2만 3천 명,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8만 3천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보다 많은 470명의 병력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한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노르웨이가 평화를 누리지만은 전쟁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웨덴도 아주 강력한 군사국가입니다. 잠수함 작전에 관한은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6.25 전쟁 때 한국에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병원, 간호원, 병원선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국립의료원이라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최신식 병원도 지어준 나라가 이 스칸디나비아 3국인 것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3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김정일이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다 헛소리고 그러나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 남북한이 7천만 민족 집단이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이 스칸디나비아 3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한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장사하기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 다 머리가 좋고 아주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투지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평화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곳에 살면서 이 노르웨이와 같은 세계 지상 천국을 희망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하는 것인데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가오는 찬스를 잡아서 여러분들 자신이나 가정이나 또는 북한 체제가 다 이제는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발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미주지적 통일발전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인사들, 북조선의 민주지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방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 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이 향락을 위해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3일 살 길을 찾아 탈북을 하였던 세역주의 3명의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 단동을 격려해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의주에 있는 평안북도 보위부 구리장에 감금되어 보위원들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3월 말 평안북도 보안국 도직결서로 이송된 후 올해 64세인 유정국 소장은 일행 중 나이가 제일 어린 최옥주 여성을 집으로 빨리 보내주겠다며 거의 매일 저녁 사무실로 끌고 가 강간했고 직결서 격리원인 대위 김씨는 이우나 여성을 식당 창고에 데려가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 영사관 진입 사건이 밝혀지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보안국 직결서 서장 유정국, 격리원 김씨를 비롯한 보안원들은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이에 반항하면 문서를 위조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가중 만행을 다한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보안국 직결서 서장 유정국을 비롯한 직결서 내 보안원들은 들으라. 당신들도 인간이라면 당신들 손에 죽고 구탈당한 수많은 탈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는 너무도 잘할 것이다. 인민들이 값비싼 희생이 대가로 유지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과 그에 공생하는 하신들은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당신들이 지켜주는 김정일 독재 정권도 무너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일 독재 정권의 빌부터 인민들이 고혈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하수인들은 이제라도 김정일 독재자가 아니라 인민들 편에 서는 것이 당신들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7천만 동포들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은 당신들이 손으로 하루속히 꾸짝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수원 수도 서울에서 김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북조선 인민들과 탈북자들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붙잡혀 나가고 있고 또 어떤 법규에도 없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와 안전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남조선의 탈북자들의 자활 공동체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가 함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조선 전국 경제인 연합회 선임 연구원이 쓴 저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남조선 전국 경제인 연합회 선임 연구원 박종찬 선생님이 쓴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16강 적국적 자유와 서국적 자유에 이어 제17강 해방과 질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도덕과 전통을 이성적 기준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도 않기 때문에 이성의 능력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재창조하려고 한다는 데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면 기군과 기아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구성주의의 위험성을 설명함으로써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건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의 범위, 크기와 관련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한다면서 욕구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게 말이 되느냐? 모름지기 자유가 확대되면 그만큼 욕구도 더 많이 허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테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바로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벤덤은 모든 법은 악이다. 모든 법은 자유의 침범이기 때문이다. 고 했고요. 또 러셸은 자유란 욕망의 실현에 장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자유와 비판주의자가 말하는 자유가 서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제한이 있는 자유, 즉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제한이 없는 자유, 즉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하고요. 필자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적극적인 자유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비슷하겠죠? 하지만 가능성을 따져보면 소극적인 자유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 하면 적극적인 자유에 줄을 섰다가는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인간이 번영한다고 할 때 그 번영은 소유권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명사회의 개인들은 각자가 가진 소유권이 확대되고 그 결과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가 더욱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자유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가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봉건시대 왕이나 귀족들이 누렸던 자유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도덕과 전통 아래 얽매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하겠지만 그 속박 아래서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가 점점 확장돼가는 것이랍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자유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나타날까요? 수많은 개인들이 욕구가 서로 충돌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갑돌이는 덜세의 재산을 탐하고 덜세는 갑돌의 소유를 넘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홉스의 말대로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리바이오든 즉 위대한 인간이나 위원회, 정부가 등장해 공동체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해야 합니다. 역사적 경험은 이런 체제가 자유가 아닌 예속을 가져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자유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호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유가 개인의 소유권을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의 크기가 불평등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이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불만스러워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이런 사실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가 확장되려면 소유권의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만약 소유권이 획일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의 확장도 멈추게 되겠죠? 다양성을 전제로 꾸준히 증가하는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획일적인 가짜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는 역사책을 보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유권 보호에 충실할 때 개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가능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유를 확장해 주겠다고 하는 순간 가짜 자유의 유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유령은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자유의 확대를 외치지만 언제나 자유를 축소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부터 손쉽게 빼앗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평등주의 유령을 경고하는 묵시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6강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제17강 해방과 질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6년에 제작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신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의 산에서 40일간 기도하던 모세에게 신의 불꽃이 나타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데요. 하지만 십계명을 들고 돌아온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여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땅이 갈라지고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장면은 도덕과 전통, 문명과 생존이라는 주제에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린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시간에 안유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 도착한 가족을 찾는 사연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무사히 입국한 부모님들이 딸 이광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이광옥 씨는 1978년 2월 18일 생이라고 하는데요. 함경북도 회룡시 강안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에 팔려간 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길복, 어머니 최옥주, 그리고 동생들인 이광범, 이광철 씨, 이렇게 집안 식구 모두가 남조선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지내고 계신데요. 너무도 보고 싶은 이광옥 씨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 하루빨리 만날 날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과 어떤 도움이나 동의를 보내지 말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정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메리앤으로부터.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제 이름은 사라이고 미국의 중앙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많은 북한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픔을 느낍니다. 김정일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일에 의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행해진 사악한 일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당신들을 돕기 위한 음식과 의약품이 당신들에게 전해져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당신이 친구 사라로부터.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조선을 탈출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탈북자를 찾아서.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를 찾아서 방송을 맡은 김은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 여성 출신인 국내 대학 교수 박사 이혜란 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여성 1호 박사로 불리는 이혜란 씨는 지난 1997년 남조선으로 넘어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박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북조선 전통 음식을 알리는 데 힘쓰면서도 어려운 처지 탈북 여성들이 자립을 돕고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탈북자들이 사회 정착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미 국무부가 매년 여성 인권과 정의 실현의 공로가 큰 전 세계 여성 지도자들을 뽑아 수여하는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탈북자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 시상식에서 미국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는 이 박사는 국회의원에 도전한 최초의 탈북자이기도 하다고 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삶과 교육 수준을 증진시키는 선봉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She defected to South Korea and transformed her life, where she has been a force for promoting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y.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탈북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박사는 줄곧 탈북자들이 인권 증진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이 교수가 탈북자 인권의 대변자였다고 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도 함께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은 And after a harrowing escape to South Korea, she became a tireless advocate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first defector to run for Korea's National Assembly. 역경을 뚫고 북한을 탈출한 뒤 힘없이 탈북자들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녀는 국회의원까지 도전했던 첫 탈북자입니다. 상을 받는 순간에도 이혜란 교수는 고통받는 북조선 주민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란 씨가 미국 국무부가 수여하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여하면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권익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 1호 박사의 대학 교수, 북한 전통 음식 문화 연구사까지 지난 1997년 남쪽으로 넘어온 이래 지금까지 이 교수는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힘들었던 나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화민 북한 음식문화연구원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전 세계 10분만 받으신대요. 그걸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받으셔서 저희 연구원들도 다 덩달아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 교수에게 이번 수상의 의미는 참으로 남다른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불순한 출신 성분으로 멋진 박해를 받았고 남조선에서는 탈북자라는 굴레 때문에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고도 합니다. 꿈에도 생시에도 생각해봤던 적이 없는 뭐 국제상 그거 제가 뭐 그 정말 상상해본 적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혹시 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수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전쟁 시기 조부모의 월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가족이 북조선 오지로 추방되는 등 출신 성분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북조선에서 이 교수는 김정일 독재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지난 1997년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남조선 생활도 그리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아이 엄마이자 가장, 탈북자 신분으로 남조선 사회에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부부터 보험 설계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힘겨운 하루하루와 밑바닥부터 씨름해온 터라 이번 미 국무부가 보여준 관심은 이 교수에게 더욱 뜻깊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탈북자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것만 갖고 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탈북자 강제 북송 뭐 이런 부분만 이제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가 인권에 속하거든요. 사실 2만 명 가까운 탈북자 수를 감안할 때 이 교수의 성공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의 성공이 크게 주목되는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조선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현인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참 훌륭하구나. 우리도 와서 하기, 우리 이 땅에서 산 사람도 하기 힘든데 딴 곳에서 와서도 저렇게 하고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되면 탈북자들이 전반적 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탈북자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는 남조선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에게 도전 정신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남 탓하기 전에 우선 우리 탈북자들이 도달해야 된다. 다 탈북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이해란 교수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금 북조선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정부와 주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7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강연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강연희 씨가 일찌감치 그 아버님, 어머님을 다 여의고 네. 수용시설과 같은 네. 고아원이나 다름없는 시설에 가 있다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원료기사업소에서 근무했던 그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원료기지사업소가 금방 생겼고 또 원료기지사업소에 진출할 당시에 그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사는 도시에 나오지 않고 그쪽으로 아주 그 갈 생각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이제 부모님이 다 계셔도 살기 힘들 텐데요. 굉장히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아픈 추억이겠지만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기억을 좀 살려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원료기지에서 하는 일이 바로 옆에 리모업이 있어요. 리모업 사업소가 있어서 나무를 끊어가면 그 자리를 정리를 해서 이제 거기다가 무를 심고 배추를 심는 거고 다른 작물은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일을 이제 새벽에 4시부터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4시에 깨어서 식전 작업이라고 일을 하는데 그때는 뭐 격리라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특별히 사무실도 그때 당시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새벽에 식전에 일을 하고 이제 6시 반쯤 되면 이제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 줘요. 그럼 집에 돌아서 식사하고 또 식사가 30분 끝나면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고 진짜 뭐 양식은 뭐 조금 주는 조건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도 힘들었지만 그 가족이 1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 배급을 주니까 이제 밖에 있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가족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독신이고 또 고아로 인해서 뭐 그런 거로 나오지만 기숙사에서 밥을 주는 게 그냥 정량이고 일은 엄청 그 진짜 힘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인데 여자 남자를 떠나서 또 남녀 로서를 분간 안 하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업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게 나무를 통나무든 작은 나무든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심으려니까. 근데 그 통나무를 둘 수 없는데 배급적으로 양식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양식을 똑같이 먹으니까 다 힘든 건 기차 일반이라고 넌 어리다고 피할래 하고 그런 게 없이 똑같이 일을 하자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눈치 봐도 안 되고 그냥 힘들지만 그걸 다 버틴 것 같아요. 버티고 진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 상황에 파라티부스라는 병이 돌았어요. 네, 한때 북한에서 파라티부스나 장티부스 같은 네, 그런 네. 전염병이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산골이라 사실 그런 병이 올 줄은 상상 못했는데 그래도 그 어떻게 공기 전염이 됐는지 대다수가 한 80%가 그 병을 앓게 됐어요. 근데 엄청이나 되는 땅 면적에 사람은 23명 정도가 그 땅을 다 관리해야 했어요. 그걸 다 심고 갖고 가야 되는데 심는 것부터 사람이 그냥 곽지를 들고 뛰어야 돼요. 그럼 뒤에서 씨를 뿌리는 것도 막 뛰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일하는 상황에서 병을 걸렸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이 돌보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단신인데 이제 구병 걸렸다.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해도 그 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아프고 나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름이나 한 달이면 다 완쾌된다고 하는데 저는 유일하게 구병 걸려서 두 달을 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열병이네. 이게 무슨 병이냐? 특별히 병원에 가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또 병원 가려면 또 차 타고 백몇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낫겠지. 그 가까운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약을 얻어다가 그래서 열이나 내리는 그런 약을 가져다 줬는데 실제 그 약을 먹고 효과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매일 43도 정도 이제 열이 있으니까 아예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제가 정신이 돌았다. 너무 헛소리치고 이제 때하는 야밤에 막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낮에는 종일 힘들어서 누워있다가 밤에는 막 남의 집에 가서 문 열라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신병 돌았다. 그래서 60% 정도는 정신병이라고 인정하고 진짜 절친한 분은 3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조금 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지 동네가 시끄럽다. 네. 그 상황에서 저는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살았어요. 근데 정신병으로 보내자는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옮기기로 했던 날에 그나마 그 저랑 이제 가족처럼 지내시던 그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병원에 한 번쯤 가봐야 된다. 어쩜 이렇게 생사람을 버리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청진시병원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자체도 저는 모르고 갔어요. 네. 그래서 양식, 뭐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너무 지친 몸이라 옆에서 이제 간호하는 언니 한 분이 따라왔었는데 그 언니도 제가 정신없이 놀고 하니까 너무 지쳐서 막 못하겠다. 너를 버리면 버렸지. 근데 하여튼 약 쓰고 먹고 정신을 회복 못했어요. 그래서 한 50일 동안을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진짜 죽지 않으면 사는 이런 상황이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이제 그쪽으로 옮겼어요 저를. 그리고 옮겼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옆에 장기부수 환자랑 그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밥이랑 해오고. 근데 제가 그걸 빌어 먹었대요. 빌어 먹고 하여튼 그 속에서 그 진짜 옆자리에서는 세상 떠서 나가는 사람 그런 속에서 제가 살아났어요. 다행히. 아, 제가 뭐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요. 네. 그 전에 어떤 의사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이제 그 고열에 시달릴 때 네. 40도가 넘어가면 생명이 위급하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43도, 그러니까 40도 이상의 상태에서 뭐 50일 이상 계속 이제 네. 그 고열에 시달렸으니까 아마 생명도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네. 지금 병원에 갔는데요. 네.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뭐 의사들이 진단이나 내려주고 처방이나 네. 내줄 뿐이지 실제 병원에서 북한이 더 자랑하는 네. 그 무료 의료 혜택에 의해서 약이 뭐 환자한테 투여되는 건 없잖아요. 네, 특별한 약은 없고 그때 그 일반적으로 구병이 돌았으니까 이제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약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링겔를 꼽아주고 그냥 하루 보는 그 약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빠른 시간에 회복이 안 되었고 또 가족이 누군가 관심을 해서 찾아왔으면 좀 뭔가 보여지고 감동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 저희 일하는 기업소 간부들도 찾으니까 와보는 일도 없고 그나마 내 딴엔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뭐 격리일도 나가 일도 하고 들어와서 뭐 그런 창고 관리 뭐 배급도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열심히 심부름은 다 했는데 그 아픈 상황에서는 와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서러웠어요. 아, 부모 형제가 다 있어도 살까 말까라는 네. 그런 아주 급성 전염병인데 그 병에 걸려갖고 혈혈단심도 다행히 그 이웃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간호해 주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자, 오늘도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리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리는 모래를 녹여서 만드는 투명한 물질입니다. 유리가 처음 제작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 그릇이나 유리 장신구가 체계적으로 생산된 것은 3세기 후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는 뜨겁게 달구어진 소량의 유리를 용광로에서 꺼낸 후 입으로 불어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입으로 유리를 부는 세공 방식은 교역로를 타고 유럽으로 전파되었고요. 보다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었던 로마 제정 시대의 최초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는 산화 망간을 혼합하는 기술로 투명 유리가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세공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으로 잠시 쇠퇴했는데요. 12세기에 다시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리가 주로 웅장한 교회의 창문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창유리는 중세 말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17세기가 되면 영국에서는 산화납을 정제해서 연마 작업이 쉬운 크리스털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프랑스에서는 대형 거울 유리를 제작할 수 있는 주조법이 등장했는데요. 유리 뒷면에 수은을 입히면서 거울이 된 것이죠. 한편 18세기 중반부터는 줄 자국이 없는 광학 유리를 개발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었고요. 현재는 광학 및 산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신종 유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총알도 뚫을 수 있는 방탄 유리, 건물과 기자재에 쓰이는 강화 유리가 그것들이죠. 다음은 바퀴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퀴의 발명을 과학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하는데요. 하지만 역사상 많은 발명품들이 그러하듯 바퀴의 기원 역시 불투명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 아래에 둥근 통나무를 놓고 굴리면 쉽게 짐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목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원통 모양의 굴림대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굴림대가 점점 바퀴로 발전하면서 현저히 개선된 형태를 갖추게 되죠. 가벼운 바퀴를 만들려는 인류의 노력은 마침내 바퀴통, 바퀴살, 바퀴태로 이루어진 살바퀴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전투와 수렵에 사용되거나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던 마차는 보통 4개에서 6개 바퀴를 장착했습니다. 바퀴퇴는 나무줄기를 휘어서 만들었습니다. 나무줄기로 만든 바퀴의 단점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점차 타이어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초기의 타이어는 가죽 소재를 여러 개의 구리못으로 고정시킨 형태였습니다. 로마 제정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철 소재의 타이어가 탄생하죠.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마차 바퀴의 형태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바퀴살의 수가 더 많아지고 바퀴의 안전성이 증진되면서 운송수단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바퀴가 활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기계식 회전운동을 요하는 곳에서 동력장치로 사용되거나 방아와 증기기관, 선반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주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음새 없이 매끄럽게 연마된 강철 바퀴가 개발되었고요. 비로소 19세기의 열차 바퀴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가벼운 철사 바퀴살이 개발되자 19세기 처음으로 자전거가 등장했습니다. 철사 바퀴살 둘레에 고무 타이어를 덧댐으로써 회전력이 개선되었고 바퀴의 저항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고무 타이어에는 후에 자동차를 보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을 통해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되새기는 생활의 발견에 김민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정치범 수용소.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온 강철환 씨의 수기를 들려드리는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2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일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하겠는가?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2화. 봄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을 허기지고 지치게 만드는 계절인데 공부가 끝나고 남아서 잔업까지 하려니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벌을 받기 싫어서 산에 오르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풀을 뜯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 저울에 달면 언제나 미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야, 강철환이, 이 새끼 너 나와 일로.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나갔다. 선생이 서슬이 나는 벌써 주눅이 들고 말았다. 선생은 나의 앞으로 다가와 다짜고짜로 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시퍼런 불이 일었고 입에서는 찝찝한 피물이 흘러내렸다. 야, 이 반동새끼야. 야, 너 이 새끼 눈깔 멀었어? 어, 이 새끼 대가리 들어. 야, 너 이 새끼 토끼다 죽이려고 일부러 토끌러 왔지, 너? 어? 야, 대답 안 해, 너? 배고픔에 지치고 추위에 지친 몸에 매까지 맞으니 어린 마음에도 불끈 하는 무엇인가 솟구치 올랐다. 나는 나도 모르게 선생을 향해 소리쳤다. 아, 이거 왜 때립니까, 이거? 덕분인 줄 몰랐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나의 반항에 선생은 약이 독같이 올라 마치 한 마리의 굶주린 승냥이를 보는 듯 했다. 아, 이 새끼 반항해, 이거. 야, 이 새끼 너 오늘 맛 좀 봐라. 야, 이 새끼. 아야, 아이고, 아이고. 야, 다달래부터 저 새끼 혼 좀 내라, 이거. 선생의 구두발과 주먹이 나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때리지 않는 새끼들은 오늘 저녁 집에 못 가잉? 야, 달래부터. 선생은 자기가 때리는 것이 힘들었던지 애들에게 나를 때리라고 지시했다. 수용소에서는 보위원들의 행패도 행패이지만 죄인들끼리 서로가 물고 뜯는 싸움도 무시할 수 없는 고행이다. 내가 너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양육강식의 동물적 생존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다. 수용소에서는 동무나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의 지시에 아이들은 주저없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가 나 새끼 이거 책임량도 다 하지 못한 주제에 말썽까지 버려? 야 새끼 죽여버리자! 야 제포 새끼보다 독불을 저렇다! 애들은 선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성심을 보였다. 야, 독풀겠다가 그 쳐놓으라죠. 선생은 애들이 들고 있는 독풀을 내 입에 쑤셔 넣었다. 나는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독풀을 먹지 않으려고 입을 앙다물었다. 그러다 그만 실수해서 선생의 손가락을 물고 말았다. 야, 이 새끼, 아야, 이 새끼 너 날 물어, 입 쪽발이 새끼야. 아, 이 새끼 개새끼 아니야, 이거? 선생은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야, 이 새끼야. 어, 내가 날 물었다, 거지? 좋아. 이 새끼 혼 좀 놔봐라. 야, 살고 싶으면 네 발로 기어. 야, 그리고 개처럼 짖어라. 어? 내가 거부하려고 하자 그는 더 미친 것처럼 신이 나서 날 뛰었다. 어, 좋아, 이 새끼. 대답 안 하겠다, 거지? 야, 너 이 새끼 오늘 바지에 어줌 좀 싸고 싶어? 선생은 또다시 나를 발길로 걷어찼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서는 이러단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무서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선생이 시키는 대로 그의 아랫도리를 기면서 나는 개다, 나는 개다, 멍멍 하고 짖었다. 갑자기 울컥하는 서름이 북받쳐 올랐다. 내가 개라니, 내가 왜 개소를 내며 이런 서름을 당해야 하나. 어린 마음에도 가슴속 응어리가 솟구쳐 올라 나도 모르게 큰 소리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 속에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났다. 또다시 날아든 선생의 구두발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찬바람이 들어왔다. 한기를 느꼈다. 비로소 눈이 떠졌다. 사위는 캄캄했다. 철원아! 철원아! 삼촌! 나 여기 있어! 어, 아니, 이거 웬일이가? 어, 너 엉덩이 이거 피구나, 이거. 어? 삼촌!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철원아. 언제까지 이곳에 살아야 돼? 철원아! 나 반동 아니잖아! 아버지도 삼촌도 반동 아니잖아! 철원아. 우리 쪽발이 아니잖아! 근데 왜? 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이틀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이놈 저놈 보위원들에게 얻어맞고 나니 몸 전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허리를 어떻게 맞았는지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할머니는 나를 잡고 목 놓아 우셨다. 저희숙이 수용소의 노래를 통해 북조선 인민들에게는 철저한 우상화 속에 숨겨진 거짓을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고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인민들에게는 김정일 독재의 잔악성을 보여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미주지적 통일 발전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인사들, 북조선의 민주지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서 가족을 찾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인 어머니 호경애 씨가 딸 배현옥 씨를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배현옥 씨는 2004년 2월 18일 총진시 교동에서 헤어진 뒤 소식이 없다는데요. 배현옥 씨는 1980년 12월 7일 생이며 입술 위에 호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딸 배현옥 씨가 중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배학수, 배남수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허경애 씨가 배현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배현옥 씨나 또 배현옥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교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한 병사가 잘못 던진 반탕크 수리탄을 몸으로 덮어 수많은 동지들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친 전사를 소개하며 모든 군인들에게 이를 따라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시간에 이어 북조선 당국이 군중 강연자를 통해 김정일의 혁명한 업적을 자랑하고 북조선의 허약 군인들의 높은 혁명 정신을 자랑한 것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지금 세계는 북조선의 인민군 군인들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있고 군대는 이 나라 사회주의 정치 실체를 고수하는 유일한 주력군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조선이 처한 모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말 그대로의 최고 사령관의 돌격대 주력부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방의 어느 한 통신은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해 평가하면서 미국이 북조선을 너무나도 모르고 덤벼들었다며 미국이 모르는 것은 북조선 군인들의 목숨보다 귀중한 수령 결사 옹의 정신이며 미국은 북조선이 일시적 겪는 낙관을 보고 붕괴될 것이라고 날뛰고 있지만 그들은 김정일을 잘 모르고 성군 정치와 사생결단의 정신을 지닌 북조선군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기에 지금 미국은 북조선 문제를 놓고 가늠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강연 자료는 또 김정일의 혁명한 업적에 대해 김정일이 있어 인민군대는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다며 지난 45년간 김정일이 군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해 바치한 로고와 심려를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이 1963년 2월 대덕산 초소를 찾아 군인들에게 김일성이가 제시한 일당백의 구호의 본질을 요구하고 그 구현 방법에 이르기까지 한이 밝혀주었다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10년 사이에 현지 지도하신 인민군 부대, 군부대 수가 최근 10년간의 수와 거의 맞먹는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놓고도 우리의 장군님은 일찍부터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큰 힘을 기울여 오셨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조선 당국이 고집하는 김정일의 군부 시찰에 대한 로고와 성과에 대해서 또 북조선 당국이 자랑하는 북조선 군인들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연 자료에서 북조선 당국은 지금 세계가 김정일의 군대에 대해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유일한 나라로 평가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과연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행복한 것입니까? 지금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나라들은 모두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의 붕괴를 놓고 볼 때 그만큼 사회주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이 노력하여 불을 창조하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북조선의 김정일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옳고 개혁개방이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북조선이 붕괴되면 곧 김정일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또 북조선 군대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뭉쳐있게 미국이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들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어 지금 계속해서 북조선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북조선은 미국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북조선 군인들이 김정일이라는 개인에게 목숨을 버린다면 미국의 군인들은 나라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며 또한 현재 북조선의 물량이나 질적으로 보아도 모든 것은 구식 무기를 사용하기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또 핵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은 이지스함에 항공모함이 있지만 북한은 항공모함은커녕 제대로 된 전함마저 없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은 말과 굴로서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비대하고 강한 나라라고 선전하며 실제적인 물증자료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북조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정신나간 김정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강연자료에서는 김정일의 혁명한 업적을 자랑하며 김정일의 군부 시찰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두려워하는 것은 군부의 반란입니다. 시민의 반란은 군부로 제압할 수 있지만 군부의 반란은 김정일의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러기에 김정일은 군부에 잘 보여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계속해서 군부 교양 자료를 통해 김정일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지금도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군중 강연자를 보며 김정일은 위대한 태양이고 북조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준비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김정일이 자신을 위대한 태양으로 불러주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구 어느 나라 대통령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조선에는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자신이며 절대로 김정일과 구 쓰레기 일당들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숙인왕독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탄압과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중국에서 당한 피눈물 나는 이야기 함께 하시죠. 우리 가족이 운명을 두고 강역 세월은 뉴스라더니 엊그제 인천공항에서 자유땅에 왔다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던 내 모습은 간대없고 당연하다는 뜻 내 모습만이 남아 문득문득 나를 놀라게 하곤 한다. 천스럽고 투박한 말투로 사람들이 이목을 시선을 증시키던 내가 지금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뜻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서점으로 동분서주하며 안락한 내 삶을 챙기기에 바쁘다. 당연한 뜻 느리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보다 귀중한 것인지를 망각하는 뜻 리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는 나를 보며 종종 이 유머로 재수로움이 남곤 한다.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게 고향이라서 이북 소식은 늘 빠짐없이 듣고 고향이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향의 적들을 그리며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그토록 원한만이 쌓이고 저주스럽다고만 느껴지던 암흑의 그 시절도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만은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들이 꿈만 같고 행복한 건 이렇게 그 시절을 말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하여 고발하고 성토할 수 있는 이 자유와 권리가 있어서가 아닐까.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제일 부럽고 애틋한 게 있다면 방학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나들이를 가는 어린 친구들이 행복한 모습이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아직도 웅석바디들인 친구들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은근히 시기하는 유치한 내 모습 발견하기도 한다. 어릴 적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왜 그리도 부럽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왜 그리 서글퍼지던지. 그럴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어머니 아픈 마음을 헤집어 놓았던 철없던 내 모습이 너무도 증오스럽게 떠오른다. 사실 나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태어났다. 사진조차 남은 게 없어서 나는 미남이시였다는 할아버지 모습을 머릿속 스케치북에 그려보며 험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바로는 할아버지는 6월 25일 전쟁 당시 수많은 부상자들과 피난민들을 구원한 유명한 외과 의사셨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감사 편지가 몇 년을 이어졌다고 하니 할아버지의 유능한 의술과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씨를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러던 할아버지를 북한 당국은 의사에게 어울리지 않은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기고 승진시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보건복지부 최고 직책을 맡기면서 승진 일로를 걷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1956년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 숙청사업이 불러지던 피비린내 나는 살력의 핏바람이 우리 가정에도 불이 닥쳤다. 그 살력이 칼날이 피하지 못하고 결국 할아버지는 정치하는 관계도 없는 직책에서 죄 없는 희생자로 숙청을 당하셨고 할아버지 모든 사진과 기타 유물들은 일점 남김없이 몰수당하고 말았다. 그 당시 할아버지 나이가 30대가 후반이셨다는 어머니 말씀이 지금도 구슬프게 내 귓가에 맴돌곤 한다. 사실 할아버지 모습을 어머니조차 본 적이 없었으니 어머니 아픈 마음이야 더 말해 못하랴. 그렇게 끌려가신 할아버지 사망일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늘 할아버지가 끌려가셨다는 그날에 누가 눈치챌까 가슴 저려하며 남몰래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셨단다. 시신마저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 악독한 세상에 과연 그 무엇을 바랄 수가 있으랴. 나의 어머니는 참으로 기막힌 현실을 수십 년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불우한 운명의 희롱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들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들 역시 비참하고 원통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죄 아닌 죄를 아들들까지도 아니 그 손자들까지도 내몰림해가며 처형하는 연좌제가 우리 가문의 모든 이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큰 삼촌은 김정일이 생일 파티 공연에 끌려나가는 만산이 된 아내를 만류했다는 죄로 작은 삼촌은 뇌물을 요구했다고 고절당한 보위부 요원이 앙심으로 가족과 함께 생사를 알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굴러가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소학교 학생 시절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다 떨어진 문짝,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있는 텅 빈 작은 삼촌의 집, 끌려간 것도 생사도 모르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어린 소년이었던 나는 처음으로 가슴속 깊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냉혹하고 처절하게 펼쳐질 내 앞길을 짐작하게 되었다. 유일했던 혈육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한 모습,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 현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닥칠 그 현실, 그 모습이 내 일생에서 가장 두려웠고 가장 잊혀지지 않는 날로 기억되어 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악몽과 누군가에게 쫓기는 호상의 식은땀을 흘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소식들은 더욱 끔찍하고 참담해 하늘을 원망하게 했다. 수용소로 끌려가던 작은 삼촌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항구하자 가지고 있던 차를 세우고 길가에서 죽결 처형했다는 기가 막힌 소식.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그곳에서 더구나 전시도 아닌 평시에 무고한 사람을 재판도 없이 처형하는 지옥같은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있을까? 이렇게 수없이 죽어간 원혼들이 방황하는 그 땅이 절규하는 외침을 과연 세상 사람들은 듣고 있을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도 나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몸서리를 치곤 한다. 그렇게 재없이 죽어간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소리를 김정일은 과연 알고 있을까? 나는 인권이란 말을 몰랐다. 말을 몰랐다는 것보다는 그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 수가 없었다. 인권이라는 그 아름다운 언어조차 제 나라 인권이라는 숭고한 뜻이 말살된 나라 그 지역이 땅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지금도 나는 자유 이 땅에서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때없이 되새기곤 한다. 다시는 나의 가족들과 같은 피 맺힌 사연들이 생기지 않기를, 다시는 원통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그토록 끔찍했던 지난 날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강기욱, 2005년 입구.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김정일 덕지 정권의 야만성과 종든 과양과 부모 형제를 뒤에 두고 탈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북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여리사 후지모도 겐지가 쓴 나는 김정일의 여리사였다를 들으시겠습니다. 한편 노래방에는 이미 일본인 지배인과 마담 그리고 일본인 호스티스 두 명과 태국인 호스티스 7명이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중에 태국인 호스티스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나는 그들이 거의 나치되다시피 해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본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놀랍게도 북조선이었다는 것이다. 계약금은 월 1,500달러이고 몸을 팔아서 버는 돈은 모두 자기들 몫이 된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이나 벌며 살아갈 거야. 그들은 태국으로 돌아갈 것을 체념이라도 한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후 태국 호스티스들이 몸을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니초 무역 상사회장이 평양으로 날아왔다. 정업원에게 몸을 팔라고 시키는 것이라면 나는 이제 절대로 정업원을 소개해주지 않겠다. 회장의 항의에 호스티스들이 몸 파는 행위는 중지되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처음 두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김정일 앞에서 초밥을 만들다. 다랑으로 만든 초밥. 1982년 10월 21일 느닷없이 안산간 책임자로부터 후지모토 씨 2, 30인분의 초밥 재료를 준비해 넣으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다. 얼마 후 안산간 앞에 벤츠 세대가 멈춰섰다. 우리를 데리러 온 차였다. 나 외에 일본 출신의 노래방 마당과 호스티스 2명 그리고 태국인 호스티스 4명도 함께 탔다. 2시간 반쯤 달렸을까. 도착한 것은 해변에 위치한 어육충 남짓대어 보이는 건물이었다. 그것이 원산 초대소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우리는 한 사람씩 방으로 안내되어 잠시 쉬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초밥은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초밥 요리사는 밥 짓는 것부터 재료 선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자 통역을 맡은 임성종이 나서서 말렸다. 이곳에는 뛰어난 요리사가 많습니다. 당신이 지시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될 테니 안심하고 쉬십시오. 밤 10시쯤 되자 마침내 나를 데리러 사람이 왔다. 조리실에는 임상정이 말한 대로 20명 정도 되는 요리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요리과장이란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보조 요리사를 5명 붙여줄 테니 뭐든지 시키십시오. 나는 즉시 북조선 요리사들과 함께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초밥에 쏠 밥을 지었는데 준비된 쌀은 고급 품종인 듯 점성이 너무 좋아 초밥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 쌀은 일본의 고급 품종인 사사니시키의 햅쌀보다도 질이 좋았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지고 온 고시히카리로 다시 밥을 짓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쯤 연회장에서 연락이 왔다. 연회장에 도착해보니 거기에는 이미 22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자형으로 길게 늘어선 테이블 중 가장 왼쪽에 놓인 것이 내가 초밥을 만들 테이블이었다. 새로운 도마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테이블 앞에 가서 가볍게 먹내를 한 후 초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웨이터들은 초밥이 담긴 접시를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 없이 날랐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군소리로 말했다. 임상정이 내게 와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전해줬다. 이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내가 마구로노 토로데스라고 대답하자 임상정은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다랑어의 뱃살 부분이라고 통역해줬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를 향해 다시 소리쳤다. 다랑어 뱃살, 원모. 그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사실을 나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알았다. 그 무렵 김정일은 아직 장군이 아니었으며 단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로 불렸다. 그 사람은 김정일이었다. 그날은 북조선군 거위관리의 결혼기념일로 밤늦도록 김정일의 전용배에서 선상파티를 벌였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그 사람은 한껏 기분이 거저된 듯 도로, 방호, 전갱이 둥둥 끊임없이 생선 이름을 들먹이며 원모어를 외쳐댔다. 그때 나는 초밥을 만들면서 이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꽤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한 시간 반쯤 지났을까 그 사람이 내게다가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뒷정리를 하고 있으려니 오늘의 주최자인 듯한 사람이 와서 다소 정중한 옷으로 말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라며 5만 엔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연애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도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먼저 방으로 돌아와 쉬고 싶었다. 그때 나는 임상종에게 함께 왔던 일본인 여성 3명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태국 여성들은 본래 몸을 팔 목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여성들마저 그런 처지에 너에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 같은 일본인으로서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날이 밝을 무렵 겨우 잠든 나는 점심때쯤에 일어나서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다. 창문 밖으로는 잘 꾸며진 정원과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나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창밖의 풍경만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어제같이 왔던 일본인 여성 3명과 태국인 여성 4명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태국 여성 중에 가장 마디라 할 수 있는 카타이에게 내가 잠든 이유의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일본을 3번 정도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는 가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내가 물러난 뒤에 바이올린 리스트가 4명 와서 연주회가 벌어졌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웅크린 채 바이올린을 켜는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끝났다고 하니 연애는 밤새도록 이어진 셈이었다. 섹스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줬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탈북 여대생의 일기 시간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학교 수강 신청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일인데요. 한 학기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물론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시험도 잘 보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기에 수강 신청을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이면 많은 학생들이 PC방을 비롯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9시만 되기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침 9시가 되면 수강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9시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번호를 누르기 위하여 얇은 여학생들의 손과 또는 두꺼운 남학생들의 손이 쉼없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로그인을 함으로 컴퓨터가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모니터의 위를 때리기도 하고 마우스를 아무 곳이나 대고 여러 번 급하게 클릭도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면 수강신청 창이 뜹니다. 그러나 한번 컴퓨터가 작동이 멈춘 다음에는 아무리 수강신청 창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 몇 초 또는 그 몇 분 동안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100% 낙심하기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수강신청을 했다가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이 바꾸려고 버리는 과목이 내가 원했던 과목이면 바로 과목 번호를 눌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수강을 못할 것만 같았던 과목도 가끔은 운 좋게 내 과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앉아서 다른 학생들이 과목을 변경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성경의 문장까지 해가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다 보면 놓친 과목 중 한 과목 정도는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물론 새내기였던지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선배들이 수강 신청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고 모임 날짜까지 정해주었지만 게으름을 떨다 그 설명을 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까짓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강 신청을 하는 날 9시부터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지라 집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9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계가 9시를 알릴 때 나는 로그인을 하고 수강 신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바이러스가 많은 아주 좋지 못한 컴퓨터인지라 작동이 그만 멈춰버립니다. 몇 초만 지나면 로그인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지만 몇 분이 지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괜찮아 조금 늦는다고 수강 신청이 안 되겠어? 되겠지 뭐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를 허덕이다 들어갔는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과목 번호를 눌렀더니 6과목 모두가 수강 정원이 찼다고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 누른 것은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과목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역시나 수강 정원이 찼다고 나옵니다. 언제나 나의 불길한 느낌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한 과목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컴퓨터를 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부르짖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학과 학생들을 찾아보니 애들은 수강 신청이 잘 됐다는 마냥 웃는 얼굴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그 애들은 선배들이 도와주어 모두 수강 신청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07학번 신입생들 중에서 나처럼 한 과목도 수강을 못한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절대로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집에 컴퓨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들이닥치기 때문이라나? 그러므로 학교 옆에 있는 PC방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지 않아도 바이러스니 뭐니 문제가 많은 집 컴퓨터를 사용했으니 말을 하지 않아도 수강 신청을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이 잘 되지 않더라도 수강 취소를 하는 애들이 있으므로 몇 시간만이라도 앉아서 기다리면 한두 과목이라도 수강 신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당시 자리를 비우고 학교로 찾아갔으니 그 시간 동안 취소하는 과목도 있었을 텐데 그때에야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물어보지 않고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날 스스로 꾸짖으면서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한 3시까지는 앉아있으라는 선배들의 말에 지그시 앉아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먼저 신청해버린 학생들 중에 변경하는 학생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운이 나쁘기도 한 학생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한 학기 첫 시작부터 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녁까지 앉아있었지만 결국 원하던 과목을 한 과목도 수강하지 못하고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강 정원이 미달하는, 즉 인지도가 떨어지는 과목이라도 수강 신청을 해야 하므로 대충 신청을 하고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나의 겸손치 못한 행동에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기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학기는 흘러가고 2학기 수강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수강 신청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가므로 나더러 자기의 수강 과목도 신청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짝 어리버리한 나한테 이런 것까지 맡기면 어쩌나 했지만 그래도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해주기로 했습니다.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던 학교 옆 PC방에서 9시가 될 때 로그인을 하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컴퓨터는 바이러스도 별로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대과목을 망치는 것은 또 괜찮은데 친구 과목을 망칠 수가 없어서 다른 컴퓨터로 옮겨 앉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들어갔으나 6과목 중 2과목만 들어가고 4과목은 튕겨져 나옵니다. 정말 1도 안 됩니다. 친구 얼굴을 어떻게 볼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후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는 수강 신청을 하느라 수고했다면서 귀걸이를 선물로 줍니다. 귀걸이가 참 예뻐서 너무 좋았지만 수강 과목이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선물까지 받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암울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2개밖에 넣지 못하였노라고 말을 하니 조금 놀라는 표정을 하던 친구가 괜찮다고 다른 과목으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면서 그거라도 넣어주느라 고생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멍청하게 왜 그것밖에 못 넣었어 라고 한다면 더 편했을 텐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지금 총 4번의 수강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한 번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강 신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2-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eah. 조사의 인기 두려면 쓸모없는 마일리지 금방 생하는 빵주가리 기한이란 말도 이런 거지 근데 어쩜 믿을 수 있지 사랑해도 기한은 있는 건지 나 아니면 죽겠단 그 마음이 어떻게 한순간에